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의 선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1894년 7월 10일에 만경대에서 탄생하여 1926년 6월 5일 망국의 심야에 한을 품고 돌아갈 때까지 일생을 혁명에 바친 분이었다.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원의 사상과 더불어 영원할 신념의 노래. 눈서리에 파묻혀도 변함없이 푸른 빛을 떨치며 양춘을 부르는 조선의 국수 소나무의 옥센 기상이론다. 대륙이여 내 나라 내 조국을 빛내나가고 있는 만경대 가문의 애국의 녹시론과 혁명 승리에 대한 신념의 미알이 되어 선군조선의 하늘가에 숭엄이 울려 퍼지는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 노래의 구절구절을 되새기는 우리의 눈앞에는 위대한 선구자 개척자가 되시어 험난한 역사의 새벽길을 앞장에서 헤치시던 불여불굴의 혁명투사 김용직 선생님의 모습이 뜨겁게 안겨옵니다. 우리나라의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밀려들던 1894년 7월 10일 만경대에서 탄생하시어 32년이라는 짧은 생애에 이 세상 그 어느 혁명가도 이룩할 수 없었던 위대한 혁명업적을 남기신 김형직 선생님. 김형직 선생님께서는 갈 길 몰라 헤매이던 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 지원의 사상을 제시하시어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해 싸우는 투사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 인생관,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으며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향도적 지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나라 잃은 민족의 통곡소리와 날이 갈수록 횡포해지는 일제의 날강도 행위를 체험하시며 김형직 선생님께서 더욱 깊이 새겨 안으신 것은 완강한 투지와 신념을 가지고 나라 위한 투쟁에 한몸 바칠 지원의 뜻이었습니다. 불여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 선생님의 지원의 사상은 우리 혁명의 줄기찬 전진을 힘있게 떠미는 사상정신적 원동력입니다. 여기에는 혁명가의 삶의 리상과 투쟁 목적,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혁명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 대륙이여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는 위대한 사상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김용직 선생님께서는 민족주의 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의 기치를 높이 드시던 나날에 지원의 높은 뜻 어린 시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지우시고 독립운동의 길에 나선 애국자들과 혁명가들의 심장 속에 민족의 녹과 불굴의 기상을 깊이 심어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반만년 우리 민족 사회는 시리아 방송 대국과 함께 조선민족에게 전추의 한을 남긴 망국의 비극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라를 제국주의 열강들의 니권 쟁탈의 흥정판 각축전 마당으로 전락시킨 사대와 외세 의전 바람이 망국의 비운을 낳게 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긍지럽게 여기지 않는 민족이 힘을 키울 수 없고 남에게 스스로 굴종하는 민족이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우리 민족의 재생 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민족 자주정신의 재생 문제였습니다. 언제인가 김형직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나라를 찾겠다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온 나라 인민을 불러일으켜 원수를 쳐 물리칠 만큼 힘을 키우는 것이다. 마음만 굳게 먹으면 힘을 기를 수 있고 힘만 기르면 능히 강적을 물리칠 수 있다. 온 나라 백성들을 깨우치고 불러일으켜야만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 일은 하루 이틀에 성취할 수 없다. 그래서 뜻을 멀리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김용직 선생님의 지원의 사상이었고 그것은 그대로 선생님께서 지우신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구절구절로 되었습니다.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선생님의 핏돌불굴의 혁명정신을 안고 있는 것으로 하여 세월이 멀리 흘러간 오늘에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삶과 투쟁, 생활의 교과서로 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못할 바에야 살아서 무엇하리, 몸이 찢겨 가루되어도 독립의 한 길에서 구람 없을 줄 동포야 믿어다오라는 불굴의 정신. 김용직 선생님께서 유산으로 남기신 3대 각오, 바로 여기에 투쟁의 길에서 맞아죽고 얼어죽고 굶어죽을지언정 한번 다진 맹세 변치 않을 혁명가의 옥센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고 있습니다. 신념으로 걷는 길이 혁명의 길이고 죽어도 버릴 수 없는 것이 혁명가의 신념입니다. 신념이 강하면 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며 신념이 흔들리면 혁명이 침노를 잃고 좌절과 실패를 면치 못합니다. 역사의 모진 시련과 난관을 뚫고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줄기차게 싸워나가게 하는 힘은 혁명적 신념에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해 나가는 혁명위협의 승리는 필연적이지만 이 길에는 넘기 힘든 험한 영도 있고 헤쳐나가기 어려운 진폴길도 있으며 사나운 풍랑길도 있습니다. 그 길에서 언제나 간직해야 할 것이 폭풍에도 굽힘없는 의지를 주는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가 담고 있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입니다. 가요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혁명의 계주봉을 대루리어 순결하게 이어오신 만경대 가문의 불멸의 업적을 자랑스럽게 노래하는 김일성 민족 김종일 조선의 고귀한 혁명적 유산입니다. 혁명 어떻게 마련되고 어떻게 이어져온 우리 혁명의 계주봉입니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지원의 사상을 담으신 김용직 선생님께서 동상을 입으신 몸을 집행위에 의지하여 걷고 걸으신 역사의 새벽길, 그 길을 이으시어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압록강을 건너시어 수십성상 항일의 혈전만리를 해치시고 마침내 조국해방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 영남산 마루에 오르시어 조선혁명을 책임지고 끝까지 이끌어나갈 위대한 맹세를 다지신 오보이 장군님, 이렇듯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새겨진 숭고한 뜻은 백두산 절세비인들의 신념의 맹세와 더불어 이 땅에 더욱 힘차게 맥박치고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과 성스러운 역사가 우린 혁명의 계주봉을 억세게 틀어지시고 선군 혁명 영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희세의 선군 영장 김정은 원수님, 그의 숭고한 위인상을 우러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끝없이 융성번영할 강성조선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맥박치고 있는 사상과 정신으로 만장약되고 선군의 신념으로 백대해진 우리 혁명대호의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그 어디에도 없거니 조선혁명에 관통되어 있는 민족자주 사상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계속혁명 사상의 시원인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 천만 군민은 이 노래를 심장으로 높이 부르며 경외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용도 따라 주체혁명 위협,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협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원의 사상과 더불어 영원할 신념의 노래,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렸습니다.